저희 보우 온사이드는 세 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주의 핫이슈, 보우 온사이드 갤러리, 보온 선정 2주의 선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내 축구 팬 및 축구 문외한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난 여전히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고 싶어. 첫 번째 순서 금주의 핫이슈. 그동안 펼쳐진 경기들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난 커피보다 나이스티로 줘. 그만해 젓가락질 지적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보고 좋을 때라 말하며 만족 못하는 그런 어른이 되기 싫어서 땐 재밌었어. 세상의 모든 게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은 그때. 우린 왜 행복했을까 대체게 뭐라고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린 왜 힘들까 이게 뭐라고 말이지. 난 앞으로도 아이처럼 고민할까. 생각대로 안 되면 울고 잊어버리고 말까.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아도 행복한 상 그런 척이 아니. 왜냐면 이건 인스타그램에도 안 올릴까. 나는 그렇게 살래. 남들은 행동하래 어른답게. 그래 한 20년 뒤에는 어른답게 나와 같이 같은 색 블럭을 밟게. 난 여전히 같은 색의 먼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을 만나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전 데헤아의 긴 골킥을 루카쿠가 받아주면 래시포드가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빠르게 두 골을 넣은 맨유는 후반전 에릭 바이의 자책골에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난 여전히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고 싶어. 또 화랑 하나로 왕까지 잡고 싶어. 사랑도 모르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던 그 여자에게 이뻤다고 말을 하고 싶어. 나의 지금처럼 살고 싶어. 복잡한 건 싫어. 아빠에게 가져다 주던 신문처럼. 뭐 아주 바보 같겠지만 이만한 게 없어. 마치 한여름의 밤만 덮고 자는 이불처럼. 나는 요즘 뚜벅이로 살아. 보도블록에 깔린 곳에서 어린 내가 생각이 나서 아직도 재밌어. 귀글루 같은 타일들 가끔은 실망해. 전부 같은 색이라면 다들 해봤잖아. 왜 내가 이상한 거야. 왜 어리게 살고 싶어. 난 아직 맞아 있잖아 사실. 난 여전히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고 싶어. 맨유의 촘촘하고 단단한 수비 벽에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던 리버풀의 공격진은 완전히 묶였습니다. 이 경기로 리버풀과 2위 맨유와의 승점 차는 5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난 그렇게 아이 같은 시선으로 살고 싶어. 시선을 낮출 때 보이는 것들, 그때만 보이는 것들. 어른이 된 후 엄마를 이야기 됐을 때 오히려 엄마가 더 슬퍼하게 된 이유. 그럼 조금만 더 어리게 살게. 조금만 더 어리게 살게. 더 커서 숲을 봤을 땐 숲이 아닌 이 안에서 찾았던 내 커버가 기억날 텐. 난 여전히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고 싶어. 난 여전히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고 싶어. 요. 여전히 같은 세계 보도블록만 밟고 싶어. 난 그렇게 아이 같은 시선으로 살고 싶어.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대1 승리했습니다. 최근 물오른 폼을 보여주고 있는 윌리안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아스날이 와포드를 상대로 3-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한 아스날은 최후의 잉글랜드 최초 200경기 클린시트를 함께했습니다. 토트넘이 본머스를 만나 4-1로 승리했습니다. 또다시 손흥민 선수가 폭발했습니다. 케인이 부상으로 아웃되고 1-1 동점 상황에서 터진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로 승기를 잡은 토트넘입니다. 맨시티는 스토크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승점 81점으로 단독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자력 우승까지 남은 승리는 이제 3승입니다. 두 번째 순서 보호 온사이드 갤러리입니다. 축구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어려운 적 없던 것도 아냐 억정도 지나빠가 빌린 빚에 실린 걱정도 쉽게 이겼던 건 어떤 것보다도 산 사랑을 우리 모자 서로 줬던 것 그게 지금의 우리 가족이야 주말보다는 뭐 화목이야 이 도시를 봐 죄다 산적이야 난 퇴근한 어머니의 산토야 난 속물이야 딱 격하지만 눈따발은 가끔 혹하지만 엄마 얼굴보다 더 닮은 내 심장이 말하네 비나 걷가지만 오늘의 주제는 축구 선수들의 황당한 부상 탑10입니다. 10위는 산티아고 카니자레스 선수입니다. 화장품 병을 떨어뜨렸는데 그 병을 발로 잡으려다 부상. 9위는 데런 버나드 선수. 개오줌에 미끄려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8위는 리오 퍼디난드 선수.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게임을 하다 너무 오래 해서 부상. 갔던 애들을 거쳐 방황 끝에 얼은 너는 나만의 차우차우 without doubt 내 여자친구 aka 내 best friend 내꺼 니꺼 니꺼 내게 돼 멍청해서 나밖에 몰랐던 내가 변하게 된 계기를 let me explain 걔네 나를 못해 but you can 넌 나 위해 말해 좀 더 줄게 어떤 죄를 져도 너의 옆에 서줄게. 돈 없다고 내가 먼저 벌을게. 버릇돼 너의 배려는 날 더 크게 가르친다. 친구가 술 먹던 여자랑 사라진 밤 너로부터 배울 만큼 배운 남자니까 자리를 박차며 말하지 못하면 지내. 내다봐 마음이 없어. 7위는 앨런 뮬러리 선수. 양치질을 하다가 등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 6위는 아딜라미 선수. 자선 행사에서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추다가 발에 물집과 상처가 생겨 부상. 오케이 끝. 5위는 앤디 캐롤 선수. 축구 선수가 축구화를 신다가 부상. 4위는 앨런 라이트 선수. 페라리에 엑셀을 밟으려고 무릎을 뻗다가 부상. 3위는 데런 플래처 선수. 화장실을 가던 중 화장실 문이 떨어져 눈에 맞아 부상. 2위 조나단 우드게이트 선수. 자면서 뒤척이다 부상. 지금까지도 정말 어이없고 웃긴 이유들인데요. 대망의 1위 확인하겠습니다. 1위는 파비오 아우렐리오 선수입니다. 딸과 공놀이를 하던 중 딸의 살인 태클로 무려 16주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꿈이면 난 깨어나기 싫어. 눈을 떠 일어날 시가 넌 믿어. Television so hyper real. 너무 비현실적. 난 믿어 my vision so hyper real. 모두 현실로. 어렵지 않게 나를 가짜라고 하지. 만약 가까이 온다면 난 놀라기. 여자연예인 몇 명과 데이트한지 알면 못 믿어 걔네는 거기까지. Cause it's hyperreal, that's hyperreal. 내 인생 그린 근데 보기만 해도 feel. 뚱뚱하면 안 되거든 이 나라의 star. 근데 나 때문에 돈값 판매량이 올라간 걸 부정할 수 없어 부정할 수 없어 man. 누군 그리 돈값 악마에게 영원 팔았지. 근데 수완도 쩔어야 할 수 있는 type of deal. 문대진 음악 언변 사업 다 is hyperreal. And if it ain't, then tell me what you think. 나는 천재야 이 문장이 네 속 안에서 sink. 난 노토하게 알 수 있어 상상해 반의 wink. 위기가 와도 시체처럼 난 알 수 없어 blink. 외친 telegram of vision 여전히 어지름. 여기 내 도시는 부모 내 도끼를 사방에 도끼는 못 참아 맨 정신은 내 정신과 조현실. Hyperreal, hyperreal. 마지막 순서 고운 선정 이주혜 선수입니다. 과연 누가 영광스러운 이주혜 선수로 뽑혔을까요? 고운 사이드가 선정한 이주혜 선수는 바로 2주 연속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난주 두 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던 손흥민 선수가 이어진 두 경기에서도 총 3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하였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팀 유벤투스의 최고의 수비진과 최고의 키퍼 부폰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입니다. 내가 봤던 이 옆에 없어도 널 위해 만든 노래를 들어줘. 나란 해도 miss you right now. 보고파도 못 가 미안. This song is for you. 넌 하루 왼종일 사랑받길 원해. 넌 하루 왼종일 사랑받길 원해. You know I do my best. You know I do my best. 하루 왼종일 사랑받길 원해. Baby let's go shopping. Get away from her thing. You got me thinking all day. Say oh oh oh. Baby let's go shopping. Get away from her thing. You got me thinking all day. Say oh oh oh. 하루 종일 사랑을 바래 나에게로부터. 하루 종일 사랑을 바래 나에게로부터. 그런 너에게 내 신경을 전부 신경 쓰게 해서 또 가사를 틀렸잖아 무대에서. My bad. 나 죽으면 쉽지 말은 언제나 쉽지만 난 절대로 안 쉬지. 너가 일어나고 쉬는 게 내 소원 같은 거랑 비슷해. 대충 만약에 너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번 돈으로 지를게. 넌 나한테 과분해. 내가 너라면 나 따위 아픔에 너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난 맘을 세. 난 너무 모자른데 이런 말 하면 넌 내게 또 화를 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약속했잖아 널 위해 돈을 다 쓸어 담을게. Yeah. 널 하루 왼종일 사랑받길 원해. 널 하루 왼종일 사랑받길 원해. You know I do my best. You know I do my best. 널 하루 왼종일 사랑받길 원해. Yeah yeah yeah. Baby let's go shopping. Get away from her then. Got me thinking all day. Say oh. Baby let's go shopping. Get away from her then. Got me thinking all day. Yeah. 알잖아 다른 사람 난 절대 없어. 가끔 연락을 잘 못해도 Baby I'm going nowhere. 울려대는 ring ring 너와 함께 달래게. 주말엔 항상 you'll be on my side. 다칠게 난 너밖에 없어도 손을 잡아줘. 여러분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 보온 사이드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지금까지 기획 연출의 제작부 전영주, 기술의 기술부 김강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추지우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현대방송국 VUH에서 39기 수습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가능한 부서는 보도부, 제작부, 아나운서부, 기술부가 있으며